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일에 쯤에서 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이 쓴 글 우리 시대의 고장이신 영원한 주석이 발표되었습니다. 필자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주체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민족 독립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항일의 전설적 영웅, 자애로운 오보이, 자주시대의 개척자, 시세의 정치원로, 조명한 정치활동가, 군사전략가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조선이 악독한 일제의 발굽에 짓밟혀 약소민족으로 고통받던 시대에 영원한 종지부를 짓고 나라의 존엄을 빛내어주신 그 일을 서방사회도 20세기 출중한 국가지도자로 공인하고 있다고 글은 지적했습니다. 필자는 애국유산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총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영원한 군사전법과 지략으로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필자는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시는 천리해안의 위대한 통찰력, 이런 소제목의 글에서 김일성 주석은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를 예리하게 파악하시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면서 세계 정치를 주도해 나가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